경야는 최고령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최근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따스통신, 중국의 환구망과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백두산체스코 조선친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야는 최고령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나라 설계 부문의 번복이 표준으로 전변된 백두산 건축연구원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리아 노버스치 통신 신문들인 러시스카야 가제타, 아르구멘티 이 팍디, 인터넷 텔레비전 미르24, 인터넷 잡지 렘취취, 기내 국내 국제방송, 7개 민족어 방송, 도이출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 지도 소식들과 백두산 체스코 조선친선협회,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나이지리아의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야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 부대들의 단도로켓 발사 훈련을 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이출란드, 나이지리아의 인터넷들은 경야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 만경대 혁명학원을 찾으시고 원아들과 함께 식수를 하신 소식을, 네팔신문 아르파는 이 소식과 함께 조선인민군 제966대연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신 소식을 게재했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야는 최고 영도자 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셨습니다.